버티고 있어. 이제 내게 말해줘. 끝났단 걸 let me know. 순간 단위로 눈가에는 뚝뚝뚝 비가 고여. 네가 고여. 숨 안 쉬도 네가 보여. 사랑은 벚꽃처럼 폈다가 쉽게 지는 게 많아봐. 꿈꾼 것처럼 우린 불꽃처럼 탔다가 재만 남게 됐잖아. Hey girl. 네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. 네 손이 멈춰 너보다 뜨거웠던 너의 온기조차 사라진 선류 위에서 내 계속해서 재차리며 돌고리며 마치 불끄어진 악몽 위에 나 홀로 돌고 있어. 마무리 된 이 선류 위에서 나 홀로 버티고 있어. 이제 내게 말해줘. 끝났단 걸 let me know. Girl let me know. Girl let me know. 이미 다 끝난 건 알고 있지만 미련이라도 남지 않기만. Judging on her back.